잘못한 건 아닐까 뒤돌아서서 울었어 너에게만은 내 모든 것을 주고 내 곁에만 두고 싶어 너무 늦은 걸 알았지만 널 보내기가 싫었어 가지 말라고 너에게 애원하고 싶었는데 yeah. 모든 게 슬퍼져 가슴이 아파와 너와 함께 또 많은 추억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기에 함께 할 수 없기에 속에 내 목이 내려와 어쩌가는 너의 모습 뒤로 난 말한 거야 제발 떠나지 마 잊어본 적이 없어 바보 같은 나의 맘만인지 나의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렸니 날 사랑했잖아 아니면 모두 다 내게 거짓으로 대했던 지난 날을 돌아오면 모두 다 잊혀질 것만 같아 내게로 이별 뒤에 내게 남은 것 널 향한 나의 그리움 참을 수 없어 널 잃고 살아가는 지금 내게 yeah, yeah. 모든 게 슬퍼져 가슴이 아파와 너와 함께 또 많은 추억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기에 한숨 속에 내 목이 내려와 어쩌가는 너의 모습 뒤로 난 말한 거야 제발 떠나지 마 잊어본 적이 없어 바보 같은 나의 맘만은지 넌 나의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렸니 날 사랑했잖아 아니면 모두 다 내게 거짓으로 대했던 지난 날을 돌아오면 모두 다 잊혀질 것만 같아 내게로 내게 와줄 거란 믿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내가 미운가 봐 널 잃은 채로 살 순 없어 내게 돌아와줘 whoa, whoa.